이 망치 가져가도 돼요? 1번. 네, 가져가세요. 2번. 네, 지금 오세요. 3번. 네, 쓰면 안 돼요. 4번. 네, 여기에 올려놓으세요.